남자는 분노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죽였습니다. 암자로 숨어 들어와서도 그 남자는 아직 가시지 않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암자의 노스님은 붓으로 나뭇바닥에다가 반야심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그 글자들을 한자 한자 칼로 파내라고, 새기라고 하지요. 첫 글자를 새길 때 여전히 분노로 떨던 남자, 쉬지 않고 마지막 글자까지 다 새기고 난 다음 탈진한 듯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남자의 얼굴은 비로소 평온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의 한 장면인데요. 분노나 절망은 가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쉽게 칼이 됩니다. 칼. 그걸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경전을 새길 수도 있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나쁜 남자에 삽입된 캐롤라의 음성 블로튼닥 오직 하루 이 곡으로 FM 영화음악 시작했습니다. 김기덕 감독이 좋은 소식을 저희에게 안겨다 주네요. 전북 익산시 동산동의 유재임 씨가 김기덕 감독에게 축하를 이라는 사연을 올려주셨죠. 이번 베를린 영화제에서 사마리아로 은곰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러니까 감독상에 해당하는 그런 상이죠. 확실히 베를린 영화제는 그 관계자들은 김기덕 감독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유재임 씨는 열 번째 작품으로 드디어 영광을 거머쥐는 김기덕 감독. 극과 극의 평가를 받지만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화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되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담는 감독. 김기덕이 있기에 천만 관객 시대 한국 영화 팬으로서 든든하거든요 하시면서 그리고 작은 이렇게 같이 있는 작은 영화 만드는데 아끼지 않는 제작자들에게도 함께 축하를 해줘야겠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이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셨어요. 서울 성북구 삼선동 2가의 김형준 씨도 역시 축하 메시지를 올리셨는데 참 이 주말에 들어온 소식 중에서 영화계에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닌가 싶어요. 주말들을 어떻게 보내시고 또 월요일 하루 지내셨어요 여러분. 서울 양천구 목욕동의 강기훈 씨는 About a Boy 영화 속의 대사를 인용을 해서 이런 말을 적어주셨어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법이다. 그렇다면 주말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지금 어떤 일상을 어떤 컨디션으로 버텨나가는지도 알 수 있는 법이다 라는 생각도 드네요. 늦잠, DVD, 산책, 담배 몇 가지 지금의 제가 서 있는 좌표는 이렇습니다 하셨는데 이 몇 가지 키워드로 짐작해 보건대 강기훈 씨는 지금 현재 서 계시는 그곳은 하나의 그림 그려지네요. 미혼 주말은 철저히 자신을 위해서 보낸다. 아, 그러면 제가 주말을 보낸 키워드도 몇 가지 알려드릴까요? 설거지, 설거지, 대청소, 집안 정리, 동화 읽어주기, 어린이 비디오 보기, 빌려놓은 DVD 하나도 플레이어에 집어넣어 보지 못하기. 저의 좌표가 이렇습니다. 자, 좀 불쌍하게 주말을 보낸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저는 정은임이고요. 이곳의 주소는 우편번호 150-600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들 보내주세요. 인터넷으로도 사연을 올려주실 수 있는데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고요. 이번 주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은요. 워너뮤직에서 제공하는 그녀를 믿지 마세요 사운드트랙입니다. 니콜 키드먼, 주드러, 르네 젠거, 골드 마운틴. 2004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자, 골든글러브 8개 부문 최다 후보자, 골드 마운틴. 2월 20일, 사랑만이 유일한 희망이 된다. 15세 관람가. York in June. How about you? I like a Gershwin tune. How about you? I love a fireside when the storm is due. I like potato chips, moonlight, motor trips. How about you? I'm mad about good books. Can't get my fill. And Franklin Roosevelt's looks give me a thrill. Holding hands in a movie show when all the lights are low. 친구 소개로 알게 된 한 케이블 회사 야간 경비직. 아침 8시 반쯤 일 마치고 나오면 가게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큰 소리로 인사하는 아저씨를 만날 수 있다. 처음에는 정신 이상한 사람인가 저런 짓을 왜 하나 싶었는데 두 달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어색하게나마 목례라도 하게 되었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딘가로 항상 바쁘게 무리지어 다니면서 서로 눈 맞추는 것도 어색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니었을까. 천천히 삽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의미 있게 걸어가면서. 라고 서울 종로구 계동의 이준호 씨가 사연과 함께 신청하신 곡 영화 피셔킹에서 헬렌 예슨의 How About You 들어봤습니다. 이 피셔킹의 바로 로빈 윌리엄스가 광인으로 나오죠. 이 영화와 함께 그 정신 이상자, 우리가 조금 비정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요. 아주 예전에 봤던 영화예요.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요. 다음 곡은요. 대구 북구 북현동의 진수경 씨가 만나고 싶은 남자를 이 음악을 통해서 다시 돌려드립니다. 한때 무척이나 사랑했던 랄프 파인즈가 오늘따라 보고프다고 하셨죠? 나른한 사막을 가르는 가브리엘 야레의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괜찮다 괜찮다 되뇌이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애청자 진수경씨, 이윤희씨, 또 이래은씨도 신청하신 곡이에요. 사막이 정말 아름답게 마치 여체처럼 표현됐던 영화의 첫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English Patient 중에서 가브리엘 야레의 음악 메인 테마 The English Patient입니다. 사랑 사랑 아트코소 여트랑 미트남비라 고스탈 민담 포타 Tatayin Dio Falabalin Hoch Sokisto Tvono Mindan Layan Slagin DVD 만담. 네, 지우개 따먹기라는 단편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름을 알린 감독이죠. 민동현 감독의 달랄, 유쾌, 깜찍한 TV의 소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민감독님. 아, 늘 한 주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민감독님 덕분에. 자, 이번주에는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어요? 예, 오늘은 그 추억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 네. 예, 구니스의 DVD를 소개할까 합니다. 아, 정말 추억의 영화네요. 구니스. 예, 그 아동기에 저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네. 예, 영화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또 이 영화가 아마 모든 그 분들이 되게 좋게 기억하는 영화일 것 같아서요. 네. 그 DVD를 갖고 왔는데요. 이 DVD는 특히 그 80년대의 추억의 얼굴들을 많이 볼 수 있는 DVD입니다. 예. 그들의 아주 어린 시절의 그 통통한 그런 얼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죠. 아주 예. 그 발랄하고. 네. 예, 피부가 뽀얀. 예.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 먼저 이 영화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그 흥행의 귀재 스필버그가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쓰고. 네. 그 다음에 해리포터 1, 2편의 감독이기도 한 크리스 콜럼버스가 시나리오를 쓰고 네. 그다음에 리셀레폰의 리처드 도너가 감독을 맡아서 네. 세 명의 감독이 함께 모여서 만든 영화고요. 네. 그리고 그 내용은 그 어느 시골 마을의 그 왕따 아이들이 재건축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는데 그 애들이 얼토당토않게 보물섬을 찾아내서 그래서 그걸로 마을을 구하는 뭐 그런 모험 환타지 영화입니다. 네. 예, 이 영화가 그 만들어진 게 1985년이니까요. 벌써 19년이 이야, 지났는데요. 정말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그리고 이 DVD는 2001년에 나와서 네. 그 16년 만에 그 배우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커먼터리 녹음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그때 영화들을 추억도 하고 뭐 그런 장면이 있어서 예. 그런 면으로 되게 재밌는 DVD입니다. 그러겠네요. 그 당시에 출연자들은 당시에 전부 한 10살 안팎이었는데 지금 15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뭐 다들 아저씨들이 돼가지고 그쵸. 그 당시를 추억을 하겠네요. 예, 그 참 그때 소녀였던 분들은 참 아름답게 자랐는데 네. 예, 그때 참 아이들의 경우는 네. 아, 참 징글맞게 이렇게 자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놀랄만한 사실은 저는 좀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보통 그냥 그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주인공으로 나왔던 배우가 바로 그 프라도인가요? 그 프로도? 예. 예, 아 죄송합니다. 프로도요. 프로도 나리를 모시고 다니는 샘. 그런 예, 그 배우가 그렇게 살이 쪄가지고. 어머. 예, 이전에는 참 그 아리따운 얼굴이었는데, 예, 이제 그 반지를 찾으러 이렇게 떠나고 그랬었죠. 예. 예. 그 주인공들이 누구였죠? 그 소년들이요? 그 마이키라는 그 주인공 역할을 했던 사람이요. 예. 바로 그 샘으로 출연한 시언 어스틴이란 배우고요. 예. 그다음에 그 마우스로 출연한 코리 펄드맨 같은 경우도 뭐 종종 얼굴을 비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에서 그 귀여운 그 아시아 소년으로 나왔던 예, 키후 칸이란 배우가 예, 예. 또 거기 출연을 하는데 예. 이제 스필버그가 되게 좋아하던 아역 배우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참 그 모 시트콤에 나오는 그 고시생 역할로 참 어울릴 것 같이 자랐더라고요. 이렇게 안경 네. 끼고 네. 예, 공부 잘하게. 네. 아, 여기서 서플먼트를 살펴보면요. 아 예, 그러니까 DVD 본 영화 말고 부록편이요. 예예. 예. 그 크게 이제 예고편하고 네. 그다음에 삭제 장면을 모은 아웃테이크, 그다음에 메이킹 필름인 더 메이킹 오브 구니스. 그다음에 그 신디로퍼의 참 그 추억의 가수죠. 신디로퍼의 뮤직비디오가 또 담겨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배우하고 감독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6년 만에 모여서 네. 같이 인사도 하고요. 그래서 서로 막 마치 동창의 분위기처럼 예. 막 10년 넘게 이렇게 헤어졌다 만났으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수다를 떠는 코멘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게 그중에서도 제일 재밌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DVD를 골라온 것도 참 80년대 추억의 얼굴들을 다시금 그 보게 되면서 그때를 추억할 수 있는 것이 이 DVD의 참 매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 특히 제가 참 예전에 신디로퍼를 참 좋아했거든요. 어 그러세요? 예, 그 참 발랄하고 깜찍하고 네. 예, 그러던 그 분의 옛 모습 그리고 또 그 뮤직비디오 자체가 되게 그 헐리우드의 비무비스럽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비무비답게 아주 그 히스패닉계나 그 약간 그 참 동네에서 노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네. 그 WWF의 그 프로레슬러들이 네. 예, 집단으로 그냥 예, 출연을 하셔서 프로레슬러들이요? 예, 이 뮤직비디오 땀나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 16년 만에 모인 그 감독과 배우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만나서. 예, 주로 막 그때 마이키 역할로 참여했던 코리 펄드맨 같은 경우에는 참 그 80년대에 참 획기적인 그 유행을 불러일으켰던 참 약간 물 빠진 청자켓을 입고 나오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다들 막, 아, 우리는 다 스타일이 좋았는데 너는 참 지금 보니까 참 안쓰럽다.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고요. 네. 아,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안타깝게도 이 DVD가 DVD 초창기에 출시가 되는 바람에 서플먼트에 한글 자막이 다 없습니다. 네. 특히 커먼터리 부분에 한글 자막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들을 수 있는 단어 선택에서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 이거 네. 이 DVD 서플먼트는 정말 그 히어링의 수준에 따라서 그 어느 순간에 웃음을 또 어느 순간에 그냥 묵묵하게 그냥 영화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겠군요. 예. 그리고 예. 정은이 아나운서 분님과 함께 딱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분님, 뭐, 예. 하여튼요, 확실히. 방송이 처음이라서. 자, 계속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DVD 속의 이야기요? 예, 그리고 저는 특히 메이킹 장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그 당시에는 팜플렛 같은 걸 팔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정말 옛날 생각이 드네요. 예. 예전엔 팜플렛을 팔았어요. 예, 1,000원에. 네. 팝콘하고 같이 옆에 그렇죠. 팔았죠. 그렇죠. 극장에 들어가면 예. 세상에. 그거를 딱 보면 뒤에 그 감독 소개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이런 감독이 돼야지. 그리고 제가 솔직히 그 이쪽 배우 중에 키후칸이라는 그 아시아 배우를 너무 네. 이렇게 부러워했던 게 네. 이 친구가 계속 스필버그를 만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스필버그를 한 번이라도 만나보는 게 꿈인데 네. 이 친구는 그냥 줄줄이 계속 만나고 네. 그 팜플렛 보면은 뭐 스필버그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라는 이런 표현까지 딱 돼 있으니까 꿈에 제가 그 키우칸이 돼서 네. 줄 타고 막 내려오고 막 이런 꿈도 막 꾸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미지가 좀 비슷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일단 그런 추억의 영화이기도 해서 그 메이킹 장면이 되게 궁금했어요. 네. 근데 보니까 그 아, 역시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에 참 찍기가 힘들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리처드 네. 도너가 그 얘기하는 것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아이들이랑 영화를 찍다 보니까 매일 밤 자살을 생각한다. 뭐 이런 뭐 말을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어져서 막 애들이 막 말 안 듣고 돌아다니고, 뭐, 네. 자, 액션 하기 전에 움직이고, 뭐, 네.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막 그 아저씨가 네. 막 짜증이 나셔가지고, 막 네. 벽에 대고 막 이러고 있는 장면이라든가. 그리고 또 특히 이, 프로젝트의 프로듀서를 맡았던 사람이 스필버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감독이 참이 얼마나 그 달달 볶았는지 그 리차드 도너가 아, 그 스필버그를 소개할 때 시어머니라고 소개를 하고 예. 그 장면에 이어서 막 스필버그가 리차드 도너한테 뭐라고 계속 얘기하는 장면이 이렇게 그 편집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 힘겹게 이 영화를 찍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되게 그 촬영장 장면들 자체가 너무 재미나고 네. 그때 함께했다면 참 추억이 많았겠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드는 메이킹이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그 메이킹 필름 자체가 또 하나의 군인수 2 같은 느낌이 들 것 같네요. 가장 그 혈기왕성하고 장난꾸러기인 소년들이 모여서 이리저리 튄 공처럼 뛰어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네. 사정없이 튀었겠죠. 네. 어디선가 그 어린이 영화를 찍는 감독들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어린이를 출연시킨 영화는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찍는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순간 여기다가 딱 한 장면 찍고 멈추고 다시 사방으로 흩어진 애들 다 모아놓고서 한 장면 찍고 다시 멈췄다가 그렇죠. 예. 예. 애니메이션도 그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긴 참 힘들거든요. 네. 예, 손이 많이 가고 네. 근데 그 참 애니메이션은 연필로 그렸을 때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긴 하지 네. 예, 아이들은 참 자꾸 삐질삐질 빠져나가거나 네. 예, 뭐 딴 색깔로 나온다거나 네. 예, 뭐 이런 경우가 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 DVD 중에서 인상 깊은 음악이 또 있겠죠? 예, 그 뮤직비디오에 이제 그 신드로프의 뮤직비디오가 그 이 영화의 주제가인데요. 네. 군이스 알 굿 이너프라는 노래고요. 네. 영화의 중간에도 이제 삽입이 되고요. 근데 그 이 뮤직비디오가 참 그 시대를 앞섰다는 느낌이 드는 게 예. 요즘에 그 한국 뮤직비디오계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드라마형, 네. 예, 1, 2부 연작 드라마형 구조를 띄고 있어서요. 예. 예, 여러분들 참 보시면 85년도에 아, 이런 기획이 있었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음악도 참 좋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요. 이 민동현의 DVD 만담 이번 주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음악을 듣고 또 민 감독님과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다음 주에는 좀 더 정신 있게 찾아뵙겠습니다. Good is good enough. 신일 오빠입니다. 27시 액터.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만 울게 될 것이다. 사방으로 뻗친 촉수다발 같은 머리. 자신의 15년간 감금한 남자를 향해 망치를 들고 돌진하는 남자. 오늘도 대충 수습하며 살자던 오대수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수습 불가다. 최민식의 얼굴은 살아 숨쉬는 지도다. 눈 옆으로 먹물처럼 번져나간 그의 주름에는 번지수가 매겨져 있다. 긴 세월 거쳐온 연기의 흔적들이 그의 주름 위에 뭉패를 달고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잘생기고 속눈썹 긴 청년, 야망의 세월에서 꽃숑의 인기는 그를 단숨에 에드벌룬 위로 올려놓았다. 하지만 쉽게 얻은 인기는 오랫동안 그의 곁에 머물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서울의 달의 어눌한 노총각 춘섭은 기막힌 터닝포인트였다. 이후 넘버3의 조폭 같은 검사로, 열심히 삽질을 해대던 조용한 가족의 삼촌으로 출연하던 즈음, 그의 길고 긴 포복의 시절은 마감의 종소리를 울리고 있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니들이 한가롭게 그 노래를 부르고 있을 이 순간에도 우리 북녘의 인민들은 못 먹고 병들어서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 나무 껍데기에 풀뿌리도 모자라서 이젠 끝까지 파헤쳐먹고 있어. 새파란 우리 인민의 아들, 딸들이 국경 넘어 매출구에서 그것도 단돈 100달러에 개 팔리듯이 팔리고 있어. 굶어 죽은 새끼 이능마저 뜯어먹는 그 애비, 그 애비를 너는 본 적이 있어? 썩은 치즈의 콜라, 햄버거를 먹고 자란 니들이 알 리가 없지. 이념을 지키기 위해 불나방처럼 타버리는 특수8군단 소좌 박무영. 쉬리의 강렬한 연기를 통해 최민식은 한국의 게리 올드만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되지만, 그가 연기한 박무영은 선과 악의 명백한 대립구조 속의 악인, 그 이상이었다. 자신이 길러낸 인간 병기 이방이를 바라보던 범민의 눈동자와 이념 속에 갇힌 고독한 인간의 뒷모습을 함께 장전한 최민식. 그는 박무영을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악인으로 만들어냈다. 아내의 불륜에 끔찍한 죽음을 계획하는 슬픈 가장의 모습. 화장실 변기 앞에 앉아 이 사이로 새어나오는 울음을 토해내던 남자. 해피엔드의 이 무기력한 남자 이미지는 이후 파일 안으로 일정 부분 이어진다. 남편 이강재 직업은 생냥아치 친구 대신 방에 가는 친절한 병신 마누라는 뒤진년 불쌍하게 뒤진년 너도 불쌍 나도 불쌍 전났다 전났어 표구사 쇼윈도에 걸린 조잡한 풍경화처럼 6기통 디젤배 한 척 앞세우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던 인천의 삼류건달 강재. 비루한 삶이 바닥까지 곤두박질친 이 남자에게 편지 한 통이 날아온다. 저와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재 씨는 이 세상에서 제일 친절합니다. 생에 대한 일말의 고민조차 없던 생짜 날건달이 얼굴 한번 마주친 적 없는 여자의 죽음을 따라가며 휘말리는 알 수 없는 감정 변화. 뼈가루 같은 상자를 끼고 방파제에서 편지를 읽던 그의 손이 더듬거리면서 담뱃갑을 찾을 때, 그리고 끝내 40년 개 같은 인생의 슬픔이 쏴 하고 밀려와서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릴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울어버릴 수밖에 없다. 인간이 인간에게 구원받는 그 순간을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다. 种不完整的心情，爱你，爱你，爱丢你。 1회기 만회기고 만회기 1회기로다. 내 1회기를 두고 어찌 따로 법을 말하리요? 허허, 저런 실성한 놈을 봤나? 친형이 화가인 덕에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환증이. 최민식은 장승업의 그림이 그러했듯 법을 따르는 듯 하면서도 법을 벗어나 있고, 법을 벗어난 듯 하면서도 법에 척척 맞는 연기를 통해 이 영화를 까니 영화제 감독상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취와서는 이 배우에게 그리 행복한 기억만은 아니었다. 현재 자신의 상태를 노장 의사에게 종합검진받는 기분으로 응했던 취와서는 거장의 손안에서 뒤척임 하나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답답한 시간들이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세상 끝의 고독과 정면으로 얼굴을 맞댄 21세기의 몬테크리스토 백작.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감금되고 복수하고 결국 괴물이 되어버린 남자. 최민식은 올드보이를 통해 다시금 자신의 에너지를 스크린 밖으로 토해낸다. 삼키고 또 삼키는 쿨한 절제미는 그의 힘이 아니다. 분노에 찬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복받치는 울음을 질러버리고 마는 것이 그의 힘이다. 최민식은 언젠가 연기자는 무당이라고, 연기는 신내림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아직 그의 차기작 꽃피는 봄이 오면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런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그의 구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며, 생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불가마로 뛰어들기 전 장승업이 물었듯 그 역시 나지막히 관객을 향해 자신의 다음 행보를 묻고 있다는 것이다. 자네는 어떤 그릇이 나오기를 원하는가? 27시 액터 최민식, 그에 맞는 아주 강렬한 끝곡이었죠. 그 총소리에 가슴이 강타당한 느낌이 드는데요. 중간에 들려드린 음악들을 잠시 알려드릴게요. 온전히 들은 곡들, 파이란의 파이란, 영화 파이란 중에서 막무니가 부른 아이칭 애정이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들으신 곡 올드보이 중에서 이지수의 영화음악 Farewell My Lovely였습니다. 이소영, 양진, 김영미, 김경민씨 신청곡이기도 했고요. 산책 FM 영화음악. 고향을 떠나 대도시에 들어선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 새로운 기회의 땅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낯선 그곳이 두렵기만 합니다. 시골에서 학업을 위해 상경한 저는 아직도 이 대도시에서 삶과 씨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거의 10년이 다 되어갔지만 아직 전 이곳이 좀 두렵습니다. 서울 종로구 행촌동의 박인근 씨. 박인근 씨의 글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어요? 코요테 어글리의 주인공도 정든 고향을 떠나 새로운 도시 뉴욕에 상경합니다. 작곡가가 꾸민 그녀는 이사온 허름한 아파트에서 작곡하려고 키보드를 꺼내서 연주를 하려고 하지만 옆집의 격렬한 항의로 결국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죠. 옥상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연주를 하려고 하지만 옆 건물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힙합 때문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키보드를 집어던지고 화를 내거나 자포자기하면서 울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힙합의 리듬을 반주 삼아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하지요. 그리고는 이 노래 The Right Kind of Wrong을 부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씩 웃었답니다. 그래,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도 박인근 씨처럼 그렇게 해보세요. 고혜원 씨의 신청곡이기도 한 The Right Kind of Wrong, FM 영화음악의 마지막 곡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your bad reputation, and now it's bound to be a horrific situation.